남조선 인터넷 신문 소울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에 대한 사드 배치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국주의 조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사드의 남조선 배치를 반대해서 전 세계 46개의 반전평화단체와 15명의 인사들이 서명한 성명을 13일 발표했습니다.